점심에 세 잔 저녁엔 열 잔이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지 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번쩍 점심에 해롱 저녁엔 내 정신이 어딜 갔나 뻔뻔하게 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지 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됐습니다 공개